개성 만월대에서 발굴된 고려 금속 활자와 그 문화사적 의의에 관한 사회과학 부문 토론회가 19일 평양의 과학기술좋은당에서 진행됐습니다. 과학, 교육, 민족유산 보호, 출판보도 부문의 일꾼들과 교원, 연구사, 강사, 기자, 편집원들이 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지난 4월 고려 왕궁토인 개성 만월대에서 4점의 금속 활자를 발굴한 경위에 대해서 해설하고 새로 발굴된 활자들은 고려 시기의 금속 활자라는 데 대해서 론증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 유산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고 금속 활자의 형태와 종류, 재질, 서체, 주조 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보다 폭넓게 진행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새로 발굴된 금속 활자들은 커다란 문화사적 의의를 가진다는 데 대해서 해설했습니다.